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순천화학연합엽서의 새로 꾸린 아크릴계 질감 생산 공정을 돌아보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순천화학연합엽서를 찾으시고 새로 꾸린 아크릴계 질감 생산 공정을 돌아보셨습니다. 내각 총리 박봉주 동지, 내각 부총리 겸 화학공업상 리무용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현지에서 화학공업성과 순천화학연합엽서의 일꾼들이 맞이했습니다. 나라의 화학공업을 하루빨리 세계적 수준에 올려세우기 위하여 불면불위의 헌신과 노고를 바쳐가고 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웅대한 구상과 의도를 피끓는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청정의 200일 전투를 힘차게 벌이고 있는 순천화학연합엽서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날의 날마다 자랑찬 노력적 이윤을 창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순수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원료를 가지고 우리식의 아크릴계 질감을 연구 개발 생산할 것을 직접 발기하시고 그를 위한 대책들을 몸소 세워주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안겨주신 영예로운 전투임무를 결사관철하기 위해 한 사람같이 떨쳐나선 일꾼들과 과학자, 기술자, 노동계급은 창조적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감으로써 자력자강의 창조물인 아크릴계 질감 생산 공정을 보란듯이 일도세우고 도입시험에서 단번 성공했으며 지금은 시험 생산 과정에 그 믿음성이 확고히 담보된 질 좋은 아크릴계 질감을 본격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생산 기술 도입과 설비 제작 및 운영이 극히 어려워 세계적으로 발전된 몇 개 나라의 독점물로 되고 있는 아크릴계 질감 생산 공정을 확립한 것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영도와 당의 무한히 충직한 우리의 믿어온 과학자, 기술자, 노동계급의 결사관철의 의지와 비상한 창조정신이 나온 자랑스러운 결실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아크릴산 합성 및 정류 공정, 수성 칠감 생산 공정, 유성 칠감 생산 공정 등 여러 것을 돌아보시면서 세계적 수준의 아크릴계 칠감 생산 공정을 훌륭히 일도세운 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아크릴계 질감 생산 공정을 우리식으로 확립하고 설비들도 모두 우리가 설계하고 우리가 제작하였는데 정말 대단하다고 하시면서 건물 벽체는 물론 각종 금속과 목재를 도색하는 데 그저 그만인 여러가지 색깔의 외장재, 내장재뿐만 아니라 토양 개량 및 수분 보충제인 테라코템도 꽝꽝 생산하고 있는 것을 보니 흐뭇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의 힘과 기술로 제작한 아크릴계 칠감 생산 공정들에서 쏟아지는 칠감들과 테라코템의 질이 세계적 수준이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기술, 우리의 원료, 우리의 설비로 아크릴계 칠감 생산 공정을 보란듯이 꾸려놓고 운영하고 있는 것은 화학공업 부문에서 이룩된 또 하나의 자랑찬 성과라고 이것만 놓고 봐도 자강력 제일주의 개체를 높이 들고 나아갈 때 점령 못할 요새가 없다는 것을 응변으로 보여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아크릴계 칠감 생산이 정상화됨으로써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질 좋은 칠감을 보내줄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나라의 제부인 보배공장을 일도세우는 데 크게 이바지한 화학공업성, 순천화학연합기업소, 남흥화학설계연구소, 김제공업종합대학의 일꾼들과 과학자, 기술자, 노동계급에게 당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감사를 주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이룩된 성과에 도대하여 화학공업을 발전시키는 데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화학제품 생산의 주체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밝혀주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오늘 정말 좋은 것을 보았다고 하시면서 순천화학연합기업소에 새로 꾸린 아크릴계 칠감 생산 공정을 돌아보고 가슴이 뭉클하도록 기쁜 것은 단순히 우리식의 아크릴계 칠감을 생산하는 것을 보게 된 것만이 아니라 마음먹고 달라붙으면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원료를 가지고 얼마든지 화학공업의 주체와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절감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가 잘 살고 강성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 제국주의자들의 비열한 고리밥살 책동이 더욱 악랄해지고 있는 오늘, 우리가 믿을 것은 오직 자기의 힘밖에 없으며 누구도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자기 힘을 믿으면 만리도 지척이고 남의 힘을 믿으면 지척도 만리라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야 최악의 조건에서도 최상의 성과를 이룩할 수 있으며 우리 혁명이 힘차게 전진할 수 있다고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화학공업은 나라의 경제적 자립성을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시면서 인민들의 먹고 입고 쓰고 사는 문제가 화학공업의 발전에 달려있는 것만큼 화학공업 부문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당과 조국 앞에 지닌 영예로운 본분을 다해가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사회주의 강국을 하루빨리 건설하고 인민들이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도록 하는 데서 순천화학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맡고 있는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의 앞장에서 힘차게 달려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화학공업성과 순천화학연합기업소의 일꾼들, 당원들,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제시하신 전투적 과업을 빛나게 관철할 청정의 결의를 다지었습니다.